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들에게 믿겨지지 않게 되었는가? 구원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선지자도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하였던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능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담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멋있고 훌륭하고 그리고 위엄에 차고 능력을 갖추고 와야 되는데 세상을 구해낼 자라고 하면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운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누인 짐승들과 한 방을 쓰고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온 인류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기준을 가지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구해 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취급을 당하였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는 단지 연한 순과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억눌린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이스라엘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연한 순과 같아서 도무지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그 힘이 없는 자의 모양으로는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없으므로 온 세상을 감화시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풍채도 없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 권위 아래 복종시킬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과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습니까? 그분이 30년의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 그에게 있는 것은 걸친 그 초라하고 남루한 옷 그 한 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없고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는 것이 세상에게 무슨 손해가 되었습니까? 안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안 믿고 무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멸시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싫어하고 혐오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한 순으로 온 것이 그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흠모한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해도 그분은 끼치지 않았건만은 그분은 이 세상에게 멸시를 받았고 싫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53편 이사야서를 기록할 그때에 선지자의 심령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받을 대접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제사와 기도 속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펼칠 그 샬롬의 사자, 그 완전한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어찌 상하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그분을 부당하게 대접하거나 잘못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세상을 향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하찮게 여깁니까? 왜 예수를 이 세상에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지나갔던 수많은 성인들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분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육체의 소망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사야 53장에서 끊임없이 촉구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연한 순과 같은 그분이 사실은 연한 분이 아니오.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은 그분이 사실은 마른 땅에서 자라난 그 힘없는 줄기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자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가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너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없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영혼이 흠모를 받아야 할 단 한 분의 메시아이심을 깨달아라.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끊임없는 증거의 촉구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조금도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그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뻗대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몸부림치며 모든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육체를 올려놓고 그 육체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오늘도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멸시를 당하시고 끊임없이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간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간 그 수많은 짐승과 피 흘리고 외마디 속에 죽어간 그 수많은 재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려진 초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다리고 간구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초상들이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죽어갔던 그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배척받은 것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750년 전에 절규하듯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던 선지자의 이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을 지어내고야 말았던, 그렇게 선지자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무지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몽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불행히도 교회 속에서 바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러한 모습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싫어하였느냐 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를 멸시하거나 싫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셨던 그 멸시와 실어버린 바 됨을 오늘의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그대로 대접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비천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조금 더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는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자신들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는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자기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기처럼 율법에 충성하지 못하는 해이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 정도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비 유대인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는 자부했습니다. 엄격한 종파인 베냐민의 지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사울을 주장하고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는 흠없고 거룩하신 분이시오. 죽으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요. 나는 죽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세상과 나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죄인들은 죄질의 순서대로 줄을 서라 말하면 내가 괴수로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안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이력을 재고 그리고 자기가 섬겨온 그 모든 섬김의 이력들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의로 내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며, 그리고 내 인생이 제법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화가 나간데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인간의 더러운 의의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은신하며 거기에 숨어서 그리고 빈손 들고 앞에 나와 나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는 성도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 아무런 의도 공로도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 자기의 의와 공로를 재고 자기의 그 의를 발판으로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끊임없이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형제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행하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법 자신에 대해서 흡족하고 만족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다급한 갈망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극히 가난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로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들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현저하게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형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인생의 황혼에 허연 백발 머리를 땅에 떨구고 흐느끼며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미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를 구원한 이전에 지나간 나, 지나간 내 인생의 푯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할 때 서슴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의 여기심과 그분의 죄인을 위해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사죄의 간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죄인들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런 겸비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한번 모일 때 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다시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다시는 살되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나음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끊임없는 감격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용서 숨치고 그리고 굽이쳐 흐를 그때에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많은 경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부흥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무쳐서 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참된 사랑이 우리 속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멸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비록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위대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줄기 속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리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나타났나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거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주 없이 수 없이 쌓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남에 그 쌓은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심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력은 다 불탈 것이요 불에 타도 변하지 않고 물에 쓸려도 흔들리지 않는 변색하지 않은 황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알자 적극적으로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게 된 이후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3개월 이상 동안 수천 장의 선두지를 뿌리고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셨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복음은 그들에게 멸시된 바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세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고통과 가난함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죠. 궁핍 속에서 사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 보여주었던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질고를 아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그 고통과 인간이 헤어나기를 사모하지만은 헤어날 수 없이 붙들려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붙들려 사로잡힌 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인생, 그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도전을 주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질고를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질병과 고통과 벗어나기를 소망해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억눌려오고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죄와 사망에 짓눌려 종노릇함으로 자유와 해방이 조금도 없고 기쁨이 없는 고생하며 요리하는 인생들의 그 쓰라림을 주님이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될 때 나 눈물 흘리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지, 왜 죄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왜 죄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끊임없는 구원의 소망과는 점점 멀어지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분은 몸소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주께서 당하시지 않은 시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시험을 주님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시험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받는 그 모든 질고를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 앞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는 단지 하늘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한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서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질고를 모두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것이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깨달으며 감격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 죄인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질고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고통과 벗어날 수 없는 멍에와 그리고 유리하며 고생하는 양떼와 같이 되어버린 형편을 그리스도 예수만큼 자세하게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이야기할 때 깊이 자기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면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도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녹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가끔 신방을 가거나 드물긴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고충을 털어놓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면은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속에서 만족과 위로를 얻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바로 그가 이렇게 깊은 고난과 질고 속에서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그분은 이 질고와 고난과 그리고 이 벗어날 수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임을 아셨기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질고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가 우리가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참 모습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구속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말구유를 매만져보고 누우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매만져보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본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속에 깃들여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약에 해부해보았다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많은 성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망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는 그 핏방울이 내 몸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은 예수는 단순히 예수가 아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이고 그리고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고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의 눈에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그리고 너희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보았노라. 그분이야말로 내 아를 구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거를 이 세상에 증거하라, 전하라, 외치라, 선포하라.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은 지금도 철저히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다가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해가 빛나는 그의 얼굴 수건이 치워지고 그리고 얼굴빛으로 비춰오는 찬란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광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진실로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하고 부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안달해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것을 챙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의 목표가 몸은 거듭, 영혼은 거듭났으나 인생의 목표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이상하게 뒤틀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학벌과 문벌에 있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비치는 그 얼굴빛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얼굴이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가려워져 있고 죄인들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죄인들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소망이고 그분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에 실패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위하여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지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였지 않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직한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앞에서 그 가리워진 것들이 벗겨지고 밝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그 구원의 놀라운 도를 내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대로 주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종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만방에 알리소서. 애원하는 부르짖음과 가난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주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대신 욕되게 하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필요없고 헌신해도 쓸모가 없으며 그리고 열심을 품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서있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경건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제법 경건한데 이것이 성전의 세리와 함께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열심을 품었던 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므로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경건 자체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무쳐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빛에 그 광채를 받은 사람들의 인격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그의 모든 인격적인 취치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켜서 어둠 속에서 그 불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에게만 인생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 속에 번뜩번뜩 그리스도의 광채가 묻어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의 증언 속에서 그리고 그의 소망과 그의 기도 속에서 묻어져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와 향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얼굴을 가리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추구하는 믿음 때문에 그 얼굴의 수건을 벗어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비밀이야. 우리는 그 광대하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구원의 사역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다운 겸손한 자가 한 사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결코 극기와 훈련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더 대접을 해주고 나는 못한 거로 치겠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굴에 그 수건을 벗으시고 가리운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는 그 이름이 말할 수 없다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움을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네 비밀이 되었네 노래로 그 감격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젖게 하십시오. 그 눈이 한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성경을 보는 눈도 여러분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마 성경의 내용을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세히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더 깊고 넓게 더 높이 이전에 다다라보지 못했던 성경 속에 드리워져 있는 진리의 숲속을 걸어보는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무엇을 증거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부각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을 깨달음으로 그 성품을 발판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권고함과 고난과 위기를 딛고 승리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제발 하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생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면서 돌아들어 누울 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위선적이고 이상한 거꾸로 된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권고함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설교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연한 순밖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깨닫는 은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좁게는 선지자 자신을 포함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자적인 과거라 그럽니다. 이것은. 안 일어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과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잠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언자적 과거라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과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신앙 속에서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들풀과 같은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까?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모든 꿈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비관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큼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릇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연한 순과 같이 여겨서 멸시하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이 여겨서 그를 박해하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리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실어버린 바 된 예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 속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의 여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천대를 받아도 그 우리의 낮아지심을 인하여 그리스도가 높이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들 안에 이름하여 됨을 우리는 지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누구도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만큼은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 노래하며 기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고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존중이 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빛나고 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외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세상과 짝하여 귀히 여기지 않고 없으이 여길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만큼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다. 내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라. 지푸라기와 같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이 지나고 난 뒤에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의 영광도 지나가고 그리스도 대신 붙들고 뻐겼던 우리의 모든 의도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세세토록 빛나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그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남은 인생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이름 때문에 울고 웃고 마지막엔 그 이름을 인하여 죽고 제일 끝에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예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멸시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세상이 아닌 교회 속에서 실어버림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절박하게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보며 주님의 간구를 봅니다. 나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향하여는 얼굴에 가려운 것들을 벗으시고 우리가 그 빛을 인하여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